감사합니다 오늘. 넷. 예. 야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쉽지 않는 인기. 네, 고맙습니다. 좀 이렇게. 네? 어깨 좀 피시고. 좀. 아 예. 예. 어깨를. 잘 어울리십니다. 네. 참. 고맙습니다.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. 네. 정말 딱 오늘 협찬받은 네. 거 티 딱 나고. 잘 어울리십니다. 조심스러워요. 돌려줘야 되는 옷이라서. 네. 아, 자. 자, 그럼 오늘 네. 또 많은 사연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악 좋아요. 하, 저분 천재예요. 어. 야, 음악이. 디키인데요. 촥 그러는 게 유럽풍이요. 아시아풍인데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. 방해를 했군요. 네. 제가 화장품 23호 쓰시는 것 같은데. 구영근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. 학교에서 밤늦게 끝나는 날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면 꼭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. 발소리를 들어보면 꼭 쫓아오는 것 같기만 한데 과연 누구일까요? 그리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런 사연입니다. 어 무서운데요. 특히 과연 그 포인트는 네. 어 대단했어요. 괜찮았습니까? 네 좋았어요. 이제 네. 목소리 좀 돌아오시죠. 아 예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너무 집 밖에 목소리가 오래 있으면 안 돼요. 예, 일찍 돌아오셔야죠. 아, 네. 돈꾼 형이라는 분이 아이들 달아주셨 아, 아이디를 돈꾼 형이 돈꾼 형 돈을 빌린 형 네, 돈꾼 형 발음이 좀 이상해지죠. 자꾸 상상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. 더럽잖아요. 자 합시다. 아 나 아, 아이고 어차피 다 편집돼요. 집에 가서 방송 보시면 깜짝 놀래요. 리플 시작하면 끝났어요. 어머 리플 시작했다 화장실 갔다 와서 봐야지 딱 보면 지금까지 김진호 씨였습니다. 아, 자, 아,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게 정말 재밌잖아요. 네, 네. 아, 하여튼 네. 돈꾼 형이라는 분이 중학교 때 일인데요. 전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그러게 이 형님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그 앞에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. 시간도 없고 해서 걸음걸이를 빨리 해 그 아주머니 옆을 몸을 비틀어 지나가려 했죠.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. 저는 황당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콧방귀를 끼며 가려 했지만 저를 치안으로 착각하신 아줌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은 그 아줌마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.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. 무슨 네. 얘긴가요? 이거를 그러니까 정준하 씨 버전으로 네. 그렇게 읽었으면 이게 재밌는 건데 제가 그걸 못해서 아니에요 충분히 죄송... 재밌었어요. 어차피 네. 뒤에 리플보다는 우리 앞에서 실컷 웃었잖아요. 고맙습니다. 네. 돈꾼영 씨. 네. 고맙습니다. 자 다음 뭐, 어떻게든 웃으면 돼요. 다음은 윤태양 씨가 달아주셨습니다. 윤태양 씨가 조심스럽게 앞만 보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우뚝 서서 뒤돌아보고 그 사람의 눈을 맞이하십시오.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죠. 거칠은 불판으로 달려가자 내일의 태양을 CF 좀 주세요. 아, 자, 아, 그래서 칼로 열고 목을 예. 흔들면 미소 짓는 거 읽지 말고. 아, 저는 그, 어, 저는 이 CF는 그 어떤 그런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아,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친구라는 그 대목을 나타내 준 의미에서. 희망적이죠. 네. 아, 그 진짜 좋았어요. 네. 네, 감동적이었습니다. 네. 다음은 뭐 네. 아주 그 현실적인 리플 한 분이 달아주셨습니다. 네. 제동아 밥 먹자라는 분이 짧게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. 저 35 노처녀입니다. 누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사실 누가 따라올 때가 좋은 거죠. 네. 그리고 밤길 말고 낮에 밤에 네. 밤길을 든든히 챙겨줄 수 있는 남자친구를 빨리 한 분 만드시는 것이 그렇죠.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 네. 뉴스에 나왔잖아요. 그 태양계죠. 그 명왕성 바깥에 몇십만 킬로미터 하여튼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새로운 별 하나가 발견됐답니다. 그 우주 속에서 그렇게 홀로 외롭고 있나고 있던 별들도 언젠가는 인간의 눈 속에 발견이 됩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도 야. 어딘가에 있으면 틀림없이 발견될 날이 올 겁니다. 예. 네.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